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백두의 말발굽 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용재, 신운호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 백두의 말발굽 소리는 주체 82 199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춘품으로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용도하여 오신 촌철미용장 김정일 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용도력과 정치 실력을 긍지높이 노래한 명작입니다. 가요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력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이나 시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 창공을 헤가르며 울려 퍼지는 백두의 말발굽 소리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용도력으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오려있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었습니다. 살아온 눈보라와 빗바람을 해치시며 자강도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수천 수만리의 빨지산식 강행군길은 이 땅 위에 룡성 본영할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애국 혼신의 길이었습니다. 시련이 찬 역사의 서영도리 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가 그 어떤 사소한 곡절과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우리 조국의 거창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고수되고 공고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가요에 담겨진 이러한 뜻깊은 사상은 폭넓은 서정과 기백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흐르는 손율 정서에 의하여 더욱 감동 깊이 안겨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박자의 도서조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대악절로 이루어진 단순 일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마지막 여덟 서절이 가사 형상에 맞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선율은 절도 있고 기백 있는 리듬 구조를 동반하면서 시종일관 흰 갈기 날리며 장쾌하게 백두 광야를 주름잡아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음악적으로 형상하면서 끊임없이 비약하고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리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널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니 인모 작사, 니 정호 작곡인 너리는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34년간의 오골을 치르면서도 자기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적들과 구람없이 싸워 끝끝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통일의 국토사 니 인모 동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 같은 사랑으로 생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며 그 하늘 같은 사랑과 고마움에 가슴을 족시며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작품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 82, 1993년 4월 15일 자신의 탄생일에 몸소 그가 있는 병원에까지 찾아오시어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그에게 입당 당시의 당원증 번호와 자신의 친필 존함이 새겨져 있는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안겨주시었으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종일 동지를 받들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한몫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 후 니 인모 동지는 전승 42세 즈음하여 진행된 전국 로병대회와 주체 83 1994년 새해 설맞이 공연에 참가하여 또다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니 인모 동지를 조국의 장한 아들로 내세워주시며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었습니다. 날과 달이 갈수록 도에 만지는 뜨거운 오보이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받아하는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전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편의 혼시와 가사들을 창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사에 넘쳐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손율로 안받침되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오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솔대조에서 흐르는 손율은 셋째 부분이 축소된 단순 3부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깊은 사상 정서적 내용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이 땅에 수없이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 사랑의 전설들을 되새겨주면서 끝없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